사이 설레지 않아 girl. 진한 커피향이 사라지듯이 넌 희미해졌지. 무덤덤해진 그게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니 커피숍 익숙해 네 몸에서 나던 이 캐러멜 향. Monday, Tuesday, every day 그럭저럭 난 잘 지내. 내내 잠도 잘 자고 슬픈 영화도 눈물 없이 잘 봐. Follow me to spring and fall 모든 게 변해가는데 왜 나는 제 자리에서 널 기다리는지. 너와 같은 커피숍 우리 둘만의 커피숍 이야기가 나는 이곳에서 멍하니 앉아 있어. 아직 잊지 못했어 우리 기억이 So are you happy now? Finally happy now are you? 뭐 그대로야 난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모든 게 맘대로 왔다가 인사도 없이 떠나. 이대로는 무엇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 다 해질 대로 해줘버린 기억 속을 여행해. 우리는 오렌지 태양 아래 그림자 없이 함께 춤을 춰. 정해진 이별 따위는 없어. 아름다웠던 그 기억에서 만나. Forever young. 이런 악몽이라면 영영 깨지 않을게. Yeah. 지나든 날 위로하던 누구의 말대로 고작 한 뼘짜리 추억을 잊는 게 참 쉽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날 붙드는 그곳에. 우리는 오렌지 태양 아래 그림자 없이 정해진 이별 따위는 없어. 아름다웠던 그 기억에서 만나. 우리는 서로를 베고 누워 슬프지 않은 이야기를 나눠. 우울한 결말 따위는 없어. 난 영원히 널 이 기억에서 만나. Forever young. 감으면 더욱 선명해지는 게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됐어. 유리 위를 혼자서 걸어가. 그댈 혹시나 아프게 할까.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몰라보나요. 너무 보고 싶어 한참 기다렸는데 손이 닿지 않네요. 그냥 멍하니 쌓이네요. 안녕 안녕 안녕 기다렸는데 손이 닿지 않네요. 머릿속에 온통 그대뿐인데 왜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했었는지 무표정하게 서로 마주 볼 때면 사실은 난 많이 떨려요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 더 그대 곁을 맴돌다 보면 이런 내 맘 알아줄런지 싶어 말해야 하는데 말하고 싶은데 다가설 수가 없어 기대고 싶은데 널 안고 싶은데 아직 자신이 없어 시간이 좀 흘러서 내가 서 다가갈 때까지 이렇게 지금처럼 조금만 아직도 모르나 봐 널 사랑하는데 널 좋아하는데 모른 척 했었나 봐 혹시나 그대에게 내가 말해버리면 그래도 지금처럼 곁에서 날 바라봐줘요 그대 어서와요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어땠나 그래요 수고했어요 무슨 일이나 왜 자꾸만 눈을 피하나요 어서 나를 봐요 나에게 할 말 있죠 hey. 가끔 진지할 땐 무섭지만 언제나 밝은 그댄데 오늘은 이상하게 한숨 쉬면 말이 없네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면 솔직히 말해줬는데 어쩌다 힘이 빠질 때면 오히려 웃어줬는데 무슨 일이죠 표정이 좋지 않아요 숨기는 거 맞죠 실망한 일 절대 없을 테니 trust me 계속 따뜻한 눈빛으로 날 봐주겠니 trust me

Baby, I'm falling head over heels, looking for ways to let you know just how I feel. Yeah, I wish I was holding you by my side. I wouldn't change a thing, cause finally it's real. Yeah, I'm trying to hold back. You ought to know that you're the one that's on my mind. Falling too fast, deeply in love, finding the magic in the colors of you. You're the right time at the right moment. You're the sunlight, keeps my heart going. Bye.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 어색한 고백을 어리석게도 무심하게도 미뤄온 줄 알았어. 아파한 줄 몰라서 이 다음에 또 이 다음에 미루고 미뤄오다 이제서야 말하네요. Love you 꼭 한번 해주고 싶던 말 out loud 은혜도 한 번을 못해준 그 말 가까이 있어서 늘 괜찮다고 말했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for you 여태껏 받기만 했어서 song for you 고생한 당신께 드리고 싶은 보고 싶어 듣고 싶어도 늘 그렇듯이 늦었네요 어릴 적 초르면 받았던 장난감 선물처럼 것인 듯 당연하게 받아온 마음들을 이제야 돌려드려요 love you 꼭 한번 해주고 싶던 말 I love you 은혜도 한 번을 못해준 그 말 가까이 있어 괜찮다고 말했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For you 여태껏 받기만 했어서 So for you 고생한 당신께 드리고 싶은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何もかも許された恋じゃないから、二人はまるで捨て猫みたい。この部屋は落ち葉に埋もれた空き箱みたい。だからお前は子猫のような鳴き声で、きしむベッドの上で優しさを持ち寄り、きつく体抱きしめ合えば、それからまた二人は目を閉じるよ。悲しい歌に愛がしらけてしまわぬように。